산 아래 따가운 시선들 손들어 가려봐도 그림자가 남아 아무리 애를 써 멀리 달아나봐도 내 뒤를 쫓아 온몸 마르게 너기 서둘렀던 내 발걸음은 서둘렀던 내 맘대로 Let it go, let it go Gotta go, gotta go 밑에론 어둠 속 눈부신 불을 켜게 다시 일으켜 내 맘과 턱턱턱 이 순간 walk walk walk 깊어지는 마성 마성 숨 없이 knock knock knock 끝까지 walk walk walk 웅크리 날게 원해고 한 발 더 we know 선명한 notion 가득 찬 notion 널 다시 한 번 기대돼 내 맘과 턱턱턱 들어가 walk walk walk 짙어지는 마성 마성 끼어들지 마 잡고 싶지 않아 느껴지는 자연스러움 좋아하는 그럼 그대로 뻗뻗치 뛰는 신경 안 써 I gotta go 이제부터 my zone you gotta move 필요 없어 너 턱 just gotta walk 내가 내가 하는 게 무너 꿈 꿈말 꿈밤 기나득한 네 조조한 날 이끄는 듯이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yeah. Gotta go, gotta go 오히려 더 강한 불빛을 준비하게 절대 지지 않게 내 맘과 턱턱턱 이 순간 walk walk walk 깊어지는 마성 마성